나를 스쳐 지나간 그의 가을은 길고 계절이야. 세월은 가을 비가 마치고 가을은 나를 비가 마치고 나를 가을에 붙들린 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 소리쳐 부른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 그 가을은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아. 잔인한 계절이었어. 비가 마치고 가을은 나를 비가 마치고 나는 가을에 붙들린 몸대로 보이지 않는 소리쳐 부른 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 그의 가을은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잔인한 그